나는 창가에 앉아 나는 일기를 쓰네. 장군님 모시는 존사이시며 뜨겁게 불태웠던가. 세기여 보자 나에게 양심의 자욱이여, 속삭여 보자 나에게 인생의 자욱이여. 새타연 종이를 골로 삼고 나는 비추어 보네. 장군님 따르는 충여의 마음 생처럼 정갈했던가. 세기요 생의 자욱이여. 하루 선조 주며 나는 맹세를 정해. 장군님